할머니 들려준 이야기 엄마 팔베개 들었던 이야기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시장 네, 안녕하세요. 장미라입니다. 책 읽어주는 시장 오늘 장미라가 진행할게요. 옛날 이야기 읽어주는 시간이죠, 오늘. 여러분 옛날 이야기 많이 기다리셨어요? 오늘 재밌는 옛날 이야기 또 읽어드릴게요. 옛날 이야기 읽기 전에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갈까요? 백미연이 부릅니다. 목로주점. 멋들어진 친구 내 오랜 친구야 언제라도 그곳에서 껄껄껄 웃던 멋들어진 친구 내 오랜 친구야 언제라도 그곳으로 찾아오라던 술을 따르고 이왕이면 마주 앉아 마시자 그랬지 그래 그렇게 마주 앉아서 그래 그렇게 부딪혀보자 가장 멋진 목소리로 기원하려만 가장 멋진 웃음으로 화답해줄게 오늘도 목로주점 흙바람벽엔 30초 백열 등이 그네를 탄다 혹부리 영감 읽어드릴게요. 혹부리 영감 여러분 다 아시죠? 왜 혹에서 노래가 나온다고 생각해서 도깨비가 그 혹을 뚝 뛰어갔던 그 혹부리 영감 이야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노래를 좋아하는 영감님이 살았습니다. 영감님은 단일 어딜 가나 항상 노래를 흥얼흥얼 불렀습니다. 영감님의 귀 밑에는 커다란 혹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모두들 혹부리 영감이라고 비웃고 놀렸습니다. 젊었을 때 영감은 혹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혹이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고 보니 부끄러운 마음도 사라졌고 사람들이 혹부리 영감이라 놀리는 소리도 귀에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둘이서 외롭게 살았지만 언제나 살림이 어려웠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시장에 내다 팔아서 끼니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감님은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지게를 지고 산으로 갔습니다. 그날따라 좀 먼 곳으로 가서 나무를 했던 영감님은 나뭇짐을 지고 산을 내려오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어 사방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영감님은 하는 수 없이 하룻밤 묵을 만한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마치 저만치 숲속에 보니까 희미하게 무슨 집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이 산 속에 웬 집일까? 영감님이 조심조심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다행히도 사람이 살지 않는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이었습니다. 피곤한데 어둠 속에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영감님은 이렇게 생각하며 오두막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몸은 말할 수 없이 피곤했지만 잠은 쉽사리 오지 않았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을 할머니 걱정도 되고 산속에 오두막에 혼자 누워있자니 무서운 생각도 들었던 것입니다. 영감님은 무서움을 잊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영감님의 노래소리는 산골에 고요를 깨뜨리고 구성지게 울려 퍼졌습니다.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 태백이 놀던 달아 이러면서 이 태백 노래를 막 부르네요. 저기 저 달 속에 개수나무 박혔으니 은덕기로 찍어내고 금덕기로 다듬어서 초가상간 집을 지어 양친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 지고 천년만년 살고 지고 영감님은 흥이 나서 한참 동안 목청을 두드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서움도 잊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노래를 부르던 영감님은 문득 방문 쪽에서 도란도란 들리는 말소리에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영감은 머리끝이 쭈뼛대지며 겁이 덜컥 나 그쪽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 험상궂게 생긴 도깨비들이 여럿이 영감님을 보고 엿보고 있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도깨비를 실제로 보니 정신이 아찔해지고 대뜸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왕에 죽을 바에야 노래나 실컷 부르다 죽자. 영감님은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태산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영감님의 노래 한 곡조가 끝나자 조용히 듣고 있던 도깨비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짝. 그러더니 그중에 한 도깨비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영감님, 이처럼 아름다운 노래를 처음 듣습니다. 아, 이 영감님이 제 목소리가 좋았나 봐요. 참으로 뜻밖이었습니다. 해치러 온 줄로만 알았던 도깨비들이 오히려 영감님을 칭찬하니 말입니다. 영감님은 속으로 안심이 되자 저절로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칭찬해 주니 정말 고맙소. 원한다면 날이 셀 때까지 노래를 불러드릴 수가 있소이다. 영감님이 점잖게 말하자 도깨비들은 저희들끼리 수군거리며 영감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날이 살 때까지 노래를 듣고 있을 처지가 못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영감님의 그 좋은 목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노래가 어디서 나오느냐고? 아하하하, 그야 입에서 나오던 것이지.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사람들은 모두 입을 가졌지만 영감님처럼 노래를 잘 부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허허, 그거 참 딱도 하시오. 영감님은 난처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영감님, 우리도 이미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그 고운 소리가 혹시 영감의 커다란 혹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도깨비의 이런 말을 듣고 보니 영감님은 저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허허허, 참네. 내 노래가 이 혹에서 나온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귀 밑에 붙어있는 것을 어쩌란 말이오? 진작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지. 영감님, 그 노래 주머니를 우리에게 파십시오. 도깨비들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이 혹을 뗄 수가 있어야 팔든지 말든지 할 게 아닌가. 그런 건 걱정 마십시오. 파신다고만 하면 아프지 않게 깜짝까지 뗄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 보물자루를 받으시고 대신 그 노래주머니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도깨비들은 우우 달려들어서 영감님의 혹을 깜짝까지 떼어서 들고는 어디론지 가버렸습니다. 영감님은 손으로 혹이 붙었던 자리를 만져보았습니다. 과연 혹이 언제 있었느냐 싶이 쉽게 말짱하였습니다. 도깨비들이 두고 간 보물자루만이 덩그랗게 남아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요. 노래 하나 들을게요. 재밌죠, 여러분? 재밌습니다. 캐리 앤 롤이 부르네요. IOU. 네, IOU 들었는데 참 애절하죠, 노래가? 자, 다시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 영감님이 혹을 똑 뛰어내고 이제 금은보화를 많이 얻었어요, 도깨비한테, 그죠? 자, 읽습니다. 잠시 후 환하게 날이 밝아왔습니다. 영감님은 보물자루를 지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혹을 떼고 돌아온 영감님을 보고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보물을 한 자루나 지고 온 것을 알고는 모두들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웃 마을에도 혹부리 노인이 있었습니다. 혹부리 영감님이 혹이 없어지고 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누구보다도 부러워한 사람은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평소에 마음씨가 고약해서 남이 잘 되는 것은 늘 배를 아파했습니다. 자기와 같은 처지이던 혹부리 영감이 그런 행운을 얻었다니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시오, 어떻게 하면 그 도깨비들을 만날 수 있어? 나도 좀 합시다. 그 노인은 영감님 집에 와서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영감님은 그날 밤에 자기가 겪은 일을 빼놓지 않고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랬었군. 나도 도깨비들한테 가보아야지. 나는 보물을 한 자루 더 달래야지. 그러면 저 영감보다 더 부자가 되겠지? 으흐흐. 노인은 그날 밤 곧장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날이 저물자 그 빈집을 찾아가서 일찌감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노래소리는 밤의 공기를 타고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옳지 왔구나. 도깨비들이 왔어. 노인은 더욱 목청껏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도깨비들이 안을 들여다보고 배를 잡고 웃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하하하하 우후후후. 도깨비들은 한참이나 그렇게 웃어젖히더니 이윽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영감은 어디 사는 누구야? 무엇 때문에 왔느냐? 험상궂은 얼굴을 한 도깨비 하나가 물었습니다. 노래를 든 혹을 팔러 왔습니다. 노인은 간이 콩알만해져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노래주머니를 사라고? 에이, 거짓말쟁이 같으니라고. 우리가 한번 속지 두번 속을 것 같아? 도깨비들은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노인은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으려니까 도깨비가 다시 말했습니다. 뭐, 혹에서 노래가 나온다고? 그래, 이 혹도 붙여줄 테니까 노인이나 실컷 노래 부르며 사시오. 도깨비들은 혹부리 영감님에게서 떼어냈던 혹을 혹부리 노인에게 철썩 붙여주었습니다. 이제 혹부리 노인의 양쪽 귀 밑에는 커다란 혹이 하나씩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도깨비들은 계속 기분 나쁜 웃음을 터뜨리면서 어디론지 사라져버렸습니다. 혹을 때려다 남의 혹까지 덧붙여서 쌍혹부리가 된 노인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울기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좀 불쌍하네요. 그죠? 좀 심술꾸러기긴 해도 그 혹이 참 떼고 싶었을 텐데. 그죠? 도깨비들이 하나를 더 붙여줘버렸네요. 자, 여기까지 듣고요. 노래 또 하나 들을게요. 유익정이 부릅니다. 어서 말을 해. 네, 유익종의 어서 말을 해 같이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돌부처에게 비단을 판 바보 읽어드릴게요. 옛날 어느 마을에 바보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바보는 하는 짓마다 어리석어서 늘 마을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곤 하였습니다. 얼라리껄라리, 얼라리껄라리. 바보 총각이 그의 집 대문을 나서기만 하면 마을 아이들은 우르르 몰려들어 히덕거리며 놀려대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늘 이 모양이니 어머니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너 이놈들 썩 꺼지지 못해? 바보 아들이 동네 조물애기들한테 놀림을 당하는 꼴을 보며 어머니는 이렇게 호통을 치며 부지깽이를 들고 쫓아갑니다. 하지만 이때마다 여간 속이 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잠깐요. 제가 부지깽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저희 엄마한테 부지깽이를 막 맞았던 적이 있거든요. 언제냐면 갑자기 생각이 나네. 재밌게 들으실 분한테 좀 그럴 텐데 부지깽이를 맞았는데요. 왜 맞았냐면 이제 봄이에요. 이른 봄에 우리 버들 강아지 그죠? 막 물오를 때 그 버들 피리를 만들려고요. 아침 새벽에 눈 뜨자마자 저희 그 집 옆에 가면 커다란 연못이 있어요. 저희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가에 가서 이제 버들가지를 이렇게 꺾느라고 엎드리는데 글쎄 그 버들가지 꺾다가 그냥 거꾸로 그 연못에 처박혔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진흙이잖아요. 연못 속에 진흙 정말 진흙 투성이가 돼서 이제 집으로 막 들어가니까 엄마가 이제 막 놀래서 너무 놀라니까 엄마가 멍둥이로 때린다는 게 부지깽이 들고 있다가 부지깽이로 막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진흙을 뒤집어 쓴 채 엄마한테 막 맞았던 기억이 갑자기 나요. 그래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지만 그때마다 여간 속이 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어떻게 하면 저 녀석을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어머니는 한숨을 뚝 툭툭 쉬며 한탄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럴듯한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옳지, 장사를 시키면 되겠다. 장사를 하러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할 테고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할 거야. 그러면 더 이상 바보짓은 안 하겠지. 어머니는 아들을 불러서 말하였습니다. 얘야, 너 앞으로는 장사를 해보면 어떻겠니? 그러면 돈도 벌고 세상 구경도 하고 얼마나 좋겠니? 장사요? 에이히히히, 알았어요. 하겠어요. 무엇인지 어머니가 하라시는 대로 하겠어요. 바보 총각은 의젓하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미리 준비해둔 비단 서너 피를 꺼내주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이 비단을 팔아라. 돈을 주면 돈을 받고 곡식을 주면 곡식을 받으렴. 염려 마세요, 어머니. 바보 총각은 비단을 어깨에 메고 씩씩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비단 사려! 비단 사려! 바보 총각은 목청껏 외쳐서 목청껏 외쳐대면서 여러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비단을 사려는 사람마다 돈 대신 보리쌀이나 콩과 팥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보리쌀은 안 돼요. 콩과 팥도 받을 수가 없어. 바보는 고개를 저으며 비단을 팔지 않았습니다. 바보 총각은 쌀만 곡식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다른 곡식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바보 총각은 비단을 하나도 팔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얘야,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도 비단 한 필 팔지 못했단 말이냐? 글쎄 말이에요. 어머님께서 돈이나 곡식만 받고 팔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돈이나 곡식을 주려는 사람은 없고요. 보리쌀이나 콩을 받고 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팔았어요. 바보 총각은 오히려 심술이 나서 말하였습니다. 아이고, 알았다. 내일부터는 보리쌀도 받고 콩도 받고 깨나 좁쌀이라도 좋으니까 논밭에서 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받고 팔아라. 그리고 다만 말 많고 수다스러운 사람에게는 팔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은 남을 속이는 사기꾼이기가 쉬우니까.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바보 총각은 다시 비단을 싸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이번에는 좀 멀리 나갔습니다. 비단 사려! 비단 사려! 바보 총각의 소리를 듣고 동네 아낙들이 우르르 비단을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바보는 아낙네들 앞에 비단을 펴 보였습니다. 참 빛깔 참 곱다. 어머나 이렇게 아름다운 비단은 처음 보는걸. 이 비단으로 옷을 해입으면 얼마나 멋질까. 아낙네들은 저마다 호들갑을 떨며 비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자 바보는 주섬주섬 비단을 도로 보자기에 쌌습니다. 이런, 그죠? 아니 왜 그래요? 흥정이나 해보고 가셔야지. 마을 아낙네들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안 팔겠어요. 당신들같이 수다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이 비단을 팔 수가 없어요. 바보는 딱 부러지게 말을 하고는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별 이상한 비단 장수도 다 있군. 마을 사람들은 어이가 없어서 웃고 말았습니다. 남의 비단을 돈도 주지 않고 빼앗아 가려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 참 한심한 노릇이군. 어머니 말씀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바보 총각은 다른 마을로 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아유 힘들다. 좀 쉬었다 가야겠는데. 저기 절이 있군. 바보 총각은 길가에 있는 낡은 절을 발견하고는 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보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한 구석에 서 있는 돌부처를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단을 팔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비단 한 필 사시죠? 바보는 돌부처를 생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흡사한 돌부처를 꼭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비단 사라고 말을 해도 아무 대꾸 없자 바보는 생각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었군. 어머니가 말하던 말이 없는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비단을 팔아야지. 바보는 비단을 돌부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요. 잠깐 노래 하나 또 듣고 갈게요. 바보 이야기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수봉이 부릅니다. 사랑밖엔 난 몰라. 좋아하는 노래. 산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얼굴도 아니 뭣도 아니 아니 부드러운 사랑만이 필요했어요. 지나간 세월 모두 잊어버리게. 당신 없인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어. 사랑밖에 난 몰라. 싶은 꿈을 당신은 깨지 말아요. 이날을 언제나 기다렸어요. 서러운 세월만큼 안아주세요. 그리운 바람처럼 헤어지면 다시 보고 싶고 당신이 너무 좋아. 네, 이제 바보가, 그죠? 돌부처에게 이제 비단을 팔았어요, 그죠? 자, 다시 요까, 요 처음부터 또 읽을까요? 조금 그 위에서부터. 아무리 비단사라고 말을 해도 아무 대꾸가 없자 바보는 생각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었군. 어머니가 말하던 말이 없는 사람 말이야. 어떻게 해서든 비단을 팔아야지. 바보는 비단을 돌부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가진 돈이 없는 모양이죠? 그렇다면 외상으로라도 드릴게요. 까짓껏 당신처럼 점잖은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외상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돈은 내일 받으러 올 테니까 한 필에 10량씩만 주세요. 바보 총각은 돌부처에게 작별 인사까지 하고 신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아주 점잖은 사람을 만나서 비단을 모두 팔았어요. 참 잘했구나. 그래, 돈은 얼마나 받았느냐? 어머니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돈은 아직 안 받았어요. 외상으로 주고 왔거든요. 내일 받기로 했으니까 염려 마세요. 그래? 그럼 내일 가서 꼭 받아오너라. 사실 돌부처가 서 있는 그 낡은 절은 도적들의 소굴이었습니다. 도적들이 도둑질을 한 뒤 와서 먹고 마시고 쉬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굴로 들어온 도적들은 돌부처 앞에 놓인 비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웬 횡재야? 그러게 말이야. 비단이 제 발로 들어와 있군. 그래? 도적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다음날 바보 총각은 외상값을 받기 위해 다시 돌부처를 찾아갔습니다. 비단값을 받으러 왔습니다. 부처는 돌부처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돌부처는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돈이 준비가 안 되신 모양이군요. 그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내일은 꼭 주셔야 해요.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바보 총각은 돌부처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돈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부처는 여전히 입을 꼭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아예 애 좀 그만 태우시고 제발 외상값 좀 주세요. 바보는 이제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돌부처는 말이 없었습니다. 바보 총각은 확, 이봐! 내 비단값을 달란 말이야! 계속 기침에만 떼고 있지 말고. 바보 총각은 그만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돌부처를 힘껏 밀었습니다. 우당탕탕!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부처가 땅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순간 바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돌부처가 서 있던 자리 밑에 반짝반짝 빛나는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보물들은 도적들이 훔쳐온 것으로 돌부처 밑에 몰래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런지도 모르고 바보는 머리를 극적거리며 말했습니다. 아, 비단값을 주시려면 진작 주실 것이지. 이렇게 준비해놓고 왜 가만히 계셨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공연히 화를 냈잖아요. 그럼 이 돈은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바보는 금은 보화를 몽땅 주워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난하던 바보 총각네 집은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계속 애쓴 덕분에 바보 아들도 더 이상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재미있지요? 정말 옛날 여기 이야기 속에 나 있을 만한 그저 그런 바보 총각이었습니다. 자, 해바라기 노래 들을게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모두가 이별이 따뜻한 공간과도 이별, 수많은 시간과도 이별이지요. 이별이지요. 꽃날이 시큰해지고 눈이 아파오네요. 이것이 슬픔이란 걸 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랑해주는 사람도 많았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마음이 넓어지고 예뻐질 것 같아요. 이곳 자, 불씨와 족제비 들어보세요. 옛날 어느 집에 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 집은 대대로 엄격하고 훌륭한 예의범절을 갖춘 집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범이 되는 것은 몇 대째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전해 내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엔 이렇게 불씨를 그저 꺼뜨리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 때가 있었나 봐요. 아, 저도 그냥 저희 그 조상들 이야기를 이렇게 그냥 전해 들었는데요. 저희 그 고모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고모가 얘기하시기를 저희가 예전에 정말 그 저쪽에 몽골 그쪽쯤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사를 내려오시는데요. 정말 이 불씨를 머리에 이고 내려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내려오시면서 안 꺼뜨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다는, 어려서 그 고모가 어려서 내려오실 때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정말 불씨 이야기를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 생각이 잠깐 났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모범이 되는 것은 몇 대째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전해 내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새아가 불씨를 꺼뜨려서는 안 된다. 우리 가문은 몇 대째나 불씨를 꺼뜨린 적이 없느니라. 시어머니가 엄하게 타일렀습니다. 새 며느리는 그 말을 새겨 듣고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마다 아궁이 속에 들어있는 빨간 불씨를 골라 정성껏 화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재를 덮어 잘 다독거려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 놓아야 이튿날 아침에도 그 불씨로 아궁이에 불을 지펴 아침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새벽에 밥을 짓기 위해 부엌에 나가 화로를 살펴보니 그만 불씨가 꺼져 있었습니다. 아유, 이 일을 어쩌면 좋아. 며느리는 눈앞이 깜깜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 시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고 호통칠 일을 생각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꼼짝없이 쫓겨나야 할 처지였습니다. 며느리는 생각 끝에 그것도 자기의 처지를 이해해 줄 남편이라고 여겨서, 그래도 자기의 처지를 이해해 줄 사람이 남편이라고 여겨서 남편에게 다가가 살짝 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걱정하는 아내를 위로하였습니다. 너무 걱정 마오. 내가 새 불씨를 만들어줄 테니 다시는 꺼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오. 남편은 집안 사람들 모르게 부싯돌로 불을 일으켜 아내에게 불씨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해심만은 남편 덕분에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여간 죄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어나 보니 또 불씨가 꺼져 있었습니다. 이런, 왜 이렇게 불씨가 자꾸 꺼질까요? 궁금하죠? 며느리는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한번 불을 꺼뜨린 것만 해도 죄송스러운 일인데 어른들을 뵐 면목이 없어서 어쩌나 막 걱정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야. 어제 밤 늦도록 불씨를 다독였는데 그것이 왜 밤사이에 꺼졌을까? 며느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서야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불씨를 꺼뜨린 며느리는 그날 시어머니로부터 고된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화로를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화로에 불씨가 꺼지는 이유를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느덧 자정 무렵이 되었습니다. 난데없이 족제비 한 마리가 부엌 문틈으로 나타났습니다. 족제비는 살금살금 불씨가 담겨있는 화로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해교하게도 화로에다가 오줌을 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그렇게 해서 불씨가 꺼진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다음날 밤 명주실로 올가미를 만들어서 족제비가 나타난 문틈 앞에 살그마하니 놓아두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도 자정 무렵이 되자 족제비가 나타났습니다. 족제비는 화로 속에 오줌을 누고는 쏜살같이 사라지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명주실 올가미가 어김없이 족제비의 발목에 걸렸습니다. 발목에 걸렸네요. 족제비가 달아나자 명주실도 불이 났게 풀려나갔습니다. 며느리는 그 명주실이 풀려나간 대로 뒤쫓아갔습니다. 그것은 가시덤불 사이를 빠져나가 조그만 바위 및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좋아, 땅 속으로 숨어버리면 내가 못 찾아낼 줄 알아? 땅을 파고서라도 너를 잡고 말 테다. 며느리는 맨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부엌에 나타나 대대로 내려오는 불씨를 꺼뜨린 범인을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손가락이 피투성이가 된 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흙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파헤쳐 보았지만 굴 속의 족제비는 간 곳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번쩍거리는 금항아리 3개가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마다에는 금은 보석이 가득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보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몇십 년 동안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지켜온 데 대한 하늘의 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씨를 꺼뜨려서 혼이 났던 며느리는 그 뒤 더욱 사랑을 받는 며느리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노래 또 하나 들어야 되죠? 최세월이 부릅니다. 홍시. 최세월의 그 홍시 들어보셨습니다. 홍시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아마 그 우리 엄마가 보고파진다, 뭐 그리워진다 이런 거 보니까 어떤 그 고향에 대한 그지 그죠 그 그리움 그런 것을 표현한 노래인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옛날 이야기를 제가 지금 세 편을 읽어드렸는데요. 그냥 읽지 않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옛날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 어떻게 들었냐면 저희는 할머니보다 엄마에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찍 잠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예전에는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불도 이제 등잔불을 쓰거나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빨리 끄잖아요. 그죠? 저녁에. 빨리 꺼서 빨리 자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이렇게 불을 등장불을 켜놓으시고요. 그 앞에서 이렇게 바느질을 하세요. 뭐 이제 바느질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들 입는 그 뭐 안에 내복이나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옷까지 양말 뭐 이런 것들 끼어진 부분 그런 걸 이렇게 꼬매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 옆에 가서 다들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엄마가 해주셨던 얘기가 몇 개가 되는데, 사실 우리 엄마가 어디서 뭐 옛날 얘기 책을 많이 읽어보신 분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몇 가지 뿐이 모르시는데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한 걸 또 하고 한 걸 또 하고 이래요. 그럼 이제 거의 이제 외우다시피 해서 오히려 나중에는 엄마보다 내가 더 잘 알잖아요. 그죠? 엄마가 조금 틀리게 하면 거기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막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들었는데, 그때 이제 엄마가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바느질을 이제 어느 집에 정말 어느 이제 부인이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밤에 뚜벅뚜벅 발소리가 나더니 어떤 이제 남자가 들어왔대요. 커다란 남자가 들어와서 갑자기 딱 이제 그 여기 뭐죠? 이게 다리를 베고 눕더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몇 번 계속 그렇게 하더래요. 누워있다 가고 가고. 그래서 어느 날, 어디로 가나 좀 봐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인두를 빨갛게 데워가지고 하루에 다 꼽아놨다가, 그리고 이제 바늘에 이렇게 실을 꿰었대요. 실을 꿰어가지고, 길게 꿰어서 이제 놨겠죠. 그리고 이제 와서 또 정말 그 도적 같은 그 사내가 와서 탁 눕길래, 바늘로 몰래 이렇게 그 옷에다가 바늘을 꿰어놓고, 그리고 이제 인두로 얼굴을 그 막 다른 그 인두를 얼굴에 탁 뗐더니 깜짝 놀라서 이제 그 왕 두꺼비 같은 남자가 이제 막 도망을 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갔을까 하고 이제 그 실을 따라 가봤더니 그 실이 뭐 지금 기억이 그래요. 이제 구들장 속으로 들어갔다죠. 그래서 구들장을 막 파봤더니 그 구들장 밑에 이렇게 돈쾌가 들어있더라. 그 돈을 그렇게 싸놓고 숨겨놓고 이러면 귀신이 된다. 돈 귀신이 되니까 돈은 자꾸 돌고 돌아야 되지 그렇게 놓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얘기를 또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또 우리 엄마가 지금 잘 계시나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방송이 끝나면 가서 엄마에게 전화를 한 통화 해야 될 것 같죠? 여러분과 이제 옛날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 읽어주는 시장을 다 끝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조금 이따 인사드리고 제가 끝낼게요. 도미가 부릅니다. 청포도 사랑. 새 노래하는 청포도 넝쿨 아래로 어여쁜 아가씨여 손잡고 가잔다. 거옥히 풍겨주는 포도 향기 달콤한 첫사랑의 향기 그대와 단둘이서 속삭이며 바람은 산들 바람 불어준다네. 파랑새 노래하는 청포도 넝쿨 아래로 그대와 단둘이서 오늘도 맺어보는 청포도 사랑. 파랑새 노래하는 청포도 넝쿨 아래로 어여쁜 아가씨여 손잡고 가잔다. 파랗게 익어가는 포도 열매 청춘이 무라 이건 열매 희망은 하늘 높이 핀 무지개 구름은 꿈을 싣고 두둥실던 내 파랑 새 노래하는 청포도 능굴 아래로 구어대와 단둘이서 오늘도 맺어보는 청포도 사랑 네 들어보면 예전 노래가 참 좋죠 저는 참 좋아요 여러분도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시면 참 그립기도 하고 정겹기도 하고 그러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책 읽어주는 시장 이쯤에서 이제 끝내도록 하고요 아 다음에 이제 노래 들려주는 시장 소병희 선생님의 노래 들려주는 시장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책 읽어주는 시장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시골 할머니 들려준 이야기 엄마 팔베개 들었던 이야기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시장